푸른 밤 종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굉장히 듣기 불쾌한 말이지만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오늘 많은 학교가 개학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단지 개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왠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다들 있으시죠? 근데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계획도 짜고 꿈도 꾸죠.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방학조차 없는 직장인들 보세요. 얼마나 빡빡합니까? 저도 그렇고요. 쉬엄쉬엄 우리 좀 숨 좀 쉬면서 삽시다. 2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나윤권의 기대였습니다. 조현덕님 신청곡이었어요. 지현정님, 라디오를 켜자마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기분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반가움 정말 라디오에서만 느낄 수 있죠. 4116님, 저 지금 공부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래요. 뭐 앞서 타블로 씨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오늘 꿈꾸라에서 좀 사람이 회복을 하고 좀 집에서 쉬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어느 날은 정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평생을 아니면 뭐 한 주에 일주일 내내 좀 뭐 힘없이 지내라 이런 뭐 그냥 쉬면서 지내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그리고 뭐 쉬어야 열심히 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권보미님, 싫은 거 겨우겨우 참고 공부하는데 꿈을 이룬다는 말 들으니까 뭔가 좀 힘이 나네요. 꿈은 어제까지 꿨으니 오늘부터는 열심히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힘내세요. 화이팅. 자, 내일 제가 푸른밤 진행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돼요. 와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고 그러네요. 푸른밤 최초로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와 함께하고요. 이 두 분 사연 읽을 때 몰입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객관적인 상담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 겁니다. 옥상 달빛 두 분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 윈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 뉴질랜드.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의 촬영지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뉴질랜드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곳. 오늘 제가 온 이곳, 와이토모 지역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도착한 와이토모 지역. 일단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늘의 목적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오늘의 목적지 바로 반딧불 동굴입니다. 예쁜 반딧불을 원 없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표를 예약하고 이곳을 찾아왔죠. 10명 정도가 한 배를 타고 동굴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반딧불의 세계.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것 같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에이 좀 오버 아닌가 싶었는데 사람들 말이 맞았네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반딧불이 동굴 벽 위에 촘촘하게 앉아 있어서 마치 인터스텔라처럼 우주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체험이었네요. 이렇게 실컷 반딧불 구경을 하고 왔는데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올시티가 노래합니다. Fire Flowers.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아울시티의 Fireflies였습니다. 아, 제가 Fireflowers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어요. Fireflies입니다. 이시연님, 아울시티 진짜 좋아요. 전곡 프로듀싱하는 능력자의 얼굴도 잘생겼어요.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불공평한 세상 하셨습니다. 그쵸, 잘생겼죠. 그리고 목소리가 상당히 뭐랄까 섬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보컬인 것 같아요. 이 금방 들으셨던 곡도 정말 뭐랄까 제목과 딱 어울리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음악적인 요소를 그렇게 적재절소에 잘 배치해서 표현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순심님,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이번엔 뉴질랜드인가 보네요. 전에 스웨덴 소개해줄 때 알게 된 아그네스 오벨은 저의 인상적인 가수로 남아있네요. 이게 라디오의 매력인가 봐요. 밤에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다이어리 정리하는 이 느낌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다이어리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나 봐요. 그래요. 라디오의 매력이죠. 새로운 가수를 알아가고 또 소개받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밤은 또 그리고 이런 음악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좀 친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가수 소개나 곡 소개에 있어서.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9449님, 저 게임에서 친구 추가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도 푸른밤 청취자인 걸 알게 됐어요. 게임하다가 푸른밤 청취자를 만나다니 반가웠어요.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제가 보낸 문자라고 자랑하게 읽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인연들이 많죠. 게임 속에서 좀 인연이 만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게임하다가 알게 된 분들도 있었었는데 반갑네요. 그래요, 푸른밤 청취하시는 분들 함께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뭐 게임 관련된 혹은 요즘엔 온라인으로 좀 연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전 밤늦게 투잡 중입니다. 신문사 디자이너로 밤에는 해외 교민신문을 제작 중인데요. 결혼 후 가장이란 이름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푸른밤 매일 들으면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힘 받으시는군요. 저 사실 방송하면서 힘 많이 얻으니까요. 서로 기대고 좀 힘주고 그럽시다. 감사해요. 9742님. 오늘 막내 숙모가 막내 아기를 낳으셨어요. 밤마다 뱃속에 아기와 매일 푸른밤 들으셨다던데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태교하셨나봐요. 건강하게 아이와 만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푹 쉬시길, 푹 쉬고 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시간 흐르셔서 건강 회복하고 좀 그러시면 아기와 함께 또 푸른밤에 사연 보내주셨으면 하네요. 9742님이 오늘 또 소개됐다라는 반가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축하드리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두 분 모두 어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예솔님. 쫑디, 오늘 드디어 교환학생 발표가 났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철석 붙은 거 있죠. 두 명밖에 안 뽑는 학교를 가게 돼서 더 좋았어요. 기쁜 소식으로 푸른밤에 올 수 있어서 기뻐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푸른밤 가족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 또 푸른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두 명밖에 안 뽑는 학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텐데 홍예솔님이 이렇게 딱 붙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많이 겪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종종 푸른밤에도 소식 전해주십시오. 1335님, 쫑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철퍼덕 절했습니다. 사무실 가서 보니까 무릎에 멍도 들고, 아이고, 2월 첫 월요일에 액땜 제대로 한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다친 건 속상하지만 액땜했다 생각하고 2월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저도 얼마 전에 진짜 큰 액땜 하나 했는데 저는 한 앞으로 10년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액땜의 크기라는 게 상당히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냥 시작하는 시기, 항상 뭐 연초나 뭐 월초나 뭐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액땜이에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훌훌 털어내시고, 혹시나 크게 다친 거 아닌지, 불편한 건 없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몸 다치면 또 고생 오래 할수 있으니까, 혹시나 또 다르게 멍 말고 또뭐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리는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8953님, 혼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가 동생이 같이 가고 싶어 해서 마음먹고 항공권을 결제해 줬어요. 우와. 돈을 갚겠다고는 하지만 그냥 안 받는 게 맞는 거겠죠? 동생아, 언니한테 잘해라 하셨습니다. 뭐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뭐안 받는 게꼭 맞는 건 아니고요. 꼭한 돈으로 돌려받는다라기보다는 뭐 여행 가서 이런저런 뭐랄까 심부름 이런 걸로도 채울 수 있고, 꼭이 돈을 다 받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또 고마움을 돌려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갖고 계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생분도 잘 하시겠죠, 뭐. 잘 다녀오십시오, 여행.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종현의 대자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요. 오늘 나온 신보죠. 자이언티 그리고 그레이가 함께한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던데요. 저도 오늘 딱 들었는데 두 분의 색깔이 잘 녹아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올게요. 살피고 네 앞으로부터 넌날 밀어내 One, two, three, yeah 눈을 가리고 Gosh. 이 앞으로부터 또날 밀어내 Deja vu singing ooh, ooh, ooh. Stay all cool 뒤돌지 말기로 해 처음 봐도 낯설지 않아 ooh, ooh, ooh. Stay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Yeah. 종현의 데자부 그리고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잘못 소개했네요. 자이언티와 그레이라고 했는데 같은 비비드 크루인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이었습니다. 아 제가 홍보 잘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좋은 노래네요. 어때요? 색깔 참 좋죠. 자이언티와 크러쉬의 뭐랄까 미묘한 조합 재밌습니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몽니 그리고 디어클라우드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케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하남문화예술관이고요. 예술회관이고요. 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에픽하이, 지코가 함께하는 2015 더 크라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3월 한 달 동안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숭 떠는 여자보단 솔직하고 털털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내숭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내숭, 과연 뭘까요? 평소 내숭의 내자도 모를 것 같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숭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네. 뭔가를 실수해보면 알 것 같아요. 물을 쏟는다거나. 네네. 그랬을 때... 욕설이 나온다거나 네. 어맛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맛. 본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의적인 실수. 그렇죠. 네, 내숭 없어도 연애를 아주 잘할 것 같은 분이죠.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어떠세요? 일단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내숭 떠는 거 10개에 7개는 모를 거예요. 자 연애를 잘하려면 뭐든 적당히 해야 되죠. 이 적당함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 별에서 온 연애. 네 청취자들의 연애 고민을 적당히 보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고 얘기해 주시는 두 분이죠. 옥상 달빛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예. 어떻게? 파고들겠어. 이건... 자리 뭔지. 자리 잘 먹고 잘 쉬고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했군요. 네. 이제 돌진. 돌진 이제 돌진 많이 남았나요? 예예. 예. 이제 러쉬. 세진 씨는요? 네 저는 뭐 행복해요. 요즘에. 그래요? 네. 어서 감기 나으시길. 네 감사합니다. 쉽사리 네. 떨어지지 않는 그 감기. 이거 박멸해야 되는데. 박멸. 박멸이 항상 힘들어. 네. 근데 또 아까 전에 종현 DJ께서 제가 참 불쌍해 보였는지 저기 감기약 하나 주셔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주셔가지고. 예, 잘 먹었어요. 졸리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있어서 코감기가 그래서 저 먹다가 다들 이렇게 감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모두 감기 박멸. 박멸. 자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내숭. 자 먼저 세진 씨. 네. 열에 뭐 7은 모를 거다. 이렇게 남자분들 대부분 글쎄요, 되게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여자분을 많이 만나보신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보통 남자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여자 가족이 있으면 아, 누나라든지 그, 맞아요, 맞아요.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럼 좋겠다. 전 다 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 알아도 속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도 하고 내숭이 뭐 내숭 떠는 모습이 이쁘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숭이 뭐 털털하고 막 뭐 솔직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여자가 내숭이 있으면 저는 그게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됐다고. 어느 정도의 내숭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어느 정도의 마초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야죠. 뭐 맞아. 항상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매력으로 이제 저 마초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마초 지금, 성향이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그러면 아니요. 저 여성스러워요. 내숭 있으시고 예, 내숭 저한테 이제 아직 그래요? 세진 씨는 그럼 어때요? 세진 씨는 어떤 스타일의 남성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그러니까 남성 마초적인 성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세진 씨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성향 예전에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남성적인 부분이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고 그것이 진짜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꼭 되게 막 남성적이지 않아도 남자로 정말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내가 것도. 왜 너무 그렇게 편견 속에 나를 가뒀지?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그럼 두 분은 본인이 내숭이 있는 편, 없는 편?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내숭, 없던 내숭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막 되게 막 깨르르 깨르르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해본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 꼭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더라도 내숭이 생기는 상황과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좀 처음 만나는 자리라든지 그쵸. 저희 그쵸. 처음 만났을 때도 저희 되게 얌전하지 않았나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 익숙해지면서 저는 정말 아 원래 이런 분들 지금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지금요? 사연 들어가면요. 사연 읽으실 때 사연 연기할 때 다른 사람 오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 동명이인 다른 분 오시는 줄 맞네요. 자 이제 슬슬 사연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겠습니다. 조형경님 신청곡이고요.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지은님. 휴, 팟캐스트로 옥달 언니들 별 연애를 다 챙겨 듣고 결국 생방까지 들으려고 왔는데 보낼 사연이 없네요. 이러다 앞으로 영영 연애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여기 사연 보내는 양반들은 연애도 잘만 하는 것 같던데 청춘이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뭐 이런 걸 보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요. 짧은 사연들 또 만나보니까. 그런 걸 더 신나해요 저희는. 그래요. 어떻게 한번 인연 만들어보는 방법들 막 그렇죠. 우리가 추천해드리니까. 방법. 뭐 사연이야 뭐 이런 것도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부산에서 익명을 요구하신 L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3년째 연애 중인데요. 사회생활에 찌든 저에게 연애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영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편입을 준비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하겠다는 열정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수험생 남친의 뒷바라지를 하게 됐지만 편입학원에 등록하고 도서관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쉬다가 공부를 하니 합격이 쉽겠어요. 저도 첫 번째에 턱하니 합격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죠. 그래서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땐 위로를 해줬습니다. 준비기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으니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꼭 붙자고요. 그렇게 6개월이 또 지나고 두 번째 편입시험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낙방이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때 깔끔히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도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여름휴가 갈 때 저는 도서관 데이트를 했고, 친구들 좋은 선물 받을 때 남자친구 도시락 싸면서 최선을 다했죠. 마지막이라고 외쳤던 세 번째 편입시험이 다가왔고 필승을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탈락이라서 그런지 남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고 남자친구도 편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돈을 벌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집거를 하던 제 남친,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더니 이러더라고요. 나 도저히 포기가 안 돼.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남자친구의 꿈도 좋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와의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 걸까? 속상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벌써 2년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의 꿈에 3년 동안 함께한 저의 배려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다가 결혼은 할 수가 있나? 편입하면 그때 파릇파릇한 여대생한테 가버리는 건 아닌가 마음이 복잡해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솔직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언제까지 남자친구를 밀어주고 믿어줘야 할까요? 그래요. 너무 좀 생각이 많아지는 사연이네요. 남자친구의 그러게요. 꿈을 위해서 2년 넘게 기다려줬는데 계속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섭섭한 마음은 그걸 거예요. 나의 배려는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 뭐 예를 들면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결혼할 나이는 좀 됐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네. 그러면 상대방은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2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않나?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이 사연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 당장 헤어져라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본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차라리 좀 더 계획을 잡아서 따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만둘 것 같진 않고 네. 갈 테니까 너도 집중해, 나도 집중할게 이러다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이걸, 뭐 다시 가까워질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시 뭔가 중심 자체를 초점 자체를 나도. 그에게 맞추지 않고 나에게 나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라. 네. 자, 세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차피 뭐 가족이 됐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참 씁쓸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은 연인이고 남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감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제 흐름에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마음이 정해지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난 그래도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던가 아니면 자연스레 마음이 떠나가겠죠. 그 시험이란 게 기약이 없으니까 더 막막한 걸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까지 했는데 네 번째 시험이라고 꼭 붙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더 좀 막막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김현아 님이 남자친구분도 그동안 준비하신 게 아까워서 쉽사리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긴 하지만요. 점점점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렇죠. 그런 사연이라 더 뭐랄까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혜님. 오래가기 힘든 관계고 수험생 남친 뒷바라지는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먼 미래를 보고 여기서 그만하심이 여자분에게 상처 덜 받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비슷한, 것처럼 네, 비슷한 사연에 얘기들이네요. 보내주신 것처럼 뭐 대학교 편입을 해도 뭐 풋풋한 신입생들에게 뭐 갈아타는 건 아닐까요? 야, 이러면 진짜 화나네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잘못된 건데. 근데 글쎄. 뭐 어떻게 또 마음이 갔어? 이건 또 정말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뭐 이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아직, 네. 1989님이요. 그래도 남자분이 양반이네요. 저는 전남친 재수할 때 기다려줬는데 시험 잘못 봤다고 제 원망하는 거 듣고 진짜 슬펐어요. 내가 1년 동안 배려한 게 얼만데? 아니 원망을 해. 원망을 한 게 머슴 아닌가요? 너무 나쁘다. 원망을 했어. 네.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결과는 남 탓을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어, 그남 비겁하다. 그래요. 원망. 어 거기서 어떻게 이걸 상대를 해줘야 되나 이걸? 챙겨줬는데 원망해. 박선아님 여자친구분. 네 여자친구분 헤어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한테 본인은 여자친구여야 하지 엄마도 누나도 아니니까요. 그래요. 언제까지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위해 희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정답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꼭 뭐 헤어져야 하신다 말아야 된다 뭐 우리가 결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초점 중심 자체를 나에게로 옮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3년 만났는데 2년 동안 지금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두 분 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 친구분도 부담감에 네네. 좀 집중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강주리님, 저와 비슷한 상황의 남친 분이네요. 사연역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남자분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친보다는 자기 꿈. 그렇죠. 여자분도 여자분 인생 아니면 남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하셨습니다. 어, 오늘 모두 다 같은 마음이네요. 그래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맞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선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마돈나의 Living for Love 이 곡은 이수빈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Cause you loved me and I let you in, made me feel like I was born again. You empowered me, you made me strong, built me up and I could do no wrong. I let down my guard, I fell into your arms, forgot who I was. 널 보면 넌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익명이요. 호감 있는 오빠한테 이번 달부터 과외를 받게 됐는데요. 첫 수업날 뭘 입고 나갈까요? 집에서 갓 나온 듯 자연스럽게? 아니면 한껏 꾸미고 나가야 할까요? 공부나 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언니들 쫑디. 어떻게 할까요? 아, 귀여워. 한껏 꾸미는 거랑 또 자연스러운 거랑 약간 중간쯤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선. 나는 네. 자연스러운데 향수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향기는 향, 여자. 향기는 있게. 향기는 여자. 가까이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향이 좀 중요하겠네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옷보다는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중에 옷 얼마나 보이겠어요. 옷 너무 또 막 한 거 꾸미면은 굉장히 또 멀어져요. 첫날부터. 자, 피부 표현. 표현 잘 하시고요. 피부 표현. 이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피부.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 피부와 향수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3329님. 네, 이번에 대학 가는 새내기인데 대학 가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아니야, 생긴다고 얘기해줘요. 왜요? 졸업 전엔 생겨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윤주 씨가 또 장담할 수 없을걸? 생기겠지. 생겨요. 이렇게 돼요. 생겼으면 좋겠다. 생길걸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소개팅 이런 거 친구가 한다. 무조건 나가면 돼요. 맞아. 좀 나가봐요. 마음을 열어요. 맞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남자 오는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맞아, 맞아. 바람개비가 돌지 않으면 내가 달려가면 바람개비는 돌아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남자에게. 직진하세요. 이세연님이요. 남친은 어디서 만나나요? 이런 것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디서 만나요? 아 맨날 일, 집, 일, 집. 어쩌다가 한 번 외출인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람개비가 돌지 않으면 내가 달려라. 무조건 뛰어다니면 된다 이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게 일집인데 어쨌건 일하러 나가잖아요. 네. 나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만나는 친구들을 전 많이 봤어요. 아 지금... 정말로? 생판 모르는 같은 사람인데? 같은 버스를 계속 타다 보면 거기서 눈이 맞더라고요. 아, 정말? 오늘 왜 안 탔지? 진짜 그래서 만나치고 있어요. 오, 그렇게 뭐 늘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버스 안에서. 뭐 지하철 안에서. 안에서 그렇죠. 그래요. 거기에 대한 판타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예쁘게. 6578님. 저는 22살 공시생인데 집 근처 편의점 알바생이 키도 크고 훈훈하게 생겨서 잘해보고 싶은데요. 한 3일은 비슷한 시간에 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는데 금요일에 편의점 지나쳐서 가는데 알바생이 창밖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번호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가 먼저 따도 되겠죠? 쫑디 남자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친동생이 고민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뭐 창밖으로 절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거 눈 아이컨택 하는 거잖아요. 네. 착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창을 보면서 아, 저 먼지 내가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창을 뚫어져게 보고 있었던 건데 아이컨택 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면서. 네네. 그랬다면 뭐 눈 얼굴 도장도 찍었고 그러면은 번호를 바로 가서 따면 되나요? 번호를 바로 딴다기보다 네. 이제 슬슬 인사와 조금 친근감을 표현할 때가 아닌가. 어떻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사면서 안녕하세요. 두 개 사. 하나는 드세요. 제가 사는 겁니다. 아 되게 80년대식이시네 이분. 아 장난이고 그냥 뭐 아 늦게 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볍게 먼저 이렇게 좀 친해져가면서. 맨날 이때 하시나 봐요. 뭐 이런 거 알바 물어보고. 시간이 매번 이때신가 봐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알바 시간 확인하고. 아 그럼 바로 번호는 따지 마라. 바로보다는 바로 따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좀 그 전에 뭔가 설레임과 그 사람의 맞아, 상상의 맞아. 시간을 주는 게 맞아. 좋네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한소희 씨가요. 집 앞 마트에서 물건 재고를 정리하시는 분을 좋아하게 된 지 1년째인데 이젠 관심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었어요. 빨리 표현하세요. 같이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고를 함께 제가 1년간 지켜봤는데 혼자 하시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를 잘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도 뭐 음료수를 하나를 이렇게 슬쩍 드린다거나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이러면서 좋네요. 그런 뭔가 저는 그런 표현들이 근데 오늘 사연들이 다 약간 여성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좋네요. 귀엽네요. 너무 좋은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면 뭐야? 죽은 덕대네 막 이랬을 거면서. 김다혜님, 엊그제 소개팅하고 왔는데요. 톡할 땐 되게 사이 좋았고 직접 만나서도 매끄러웠거든요. 카페에서 얘기하고 밥 먹는데 남자분이 전화 받으러 나가더니 친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야 된다고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먼저 나갔거든요. 제가 오늘 친구분 일 잘 마무리하셨냐니까 익지도 않네요. 이거 뭐죠? 저 진짜 그렇게 외모 별로 아니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혜님. 다혜님 지금 너무 급해요. 마음이. 맞아요. 물음표가 너무 많아. 지금 친구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톡 읽을 때가 아니지. 맞아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다혜님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라면 그 톡 대답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엊그제 소개팅했으니까. 그래요. 며칠은 좀 시간을 두시는 게 뭐 네. 매일매일 톡하고 그래야 관심 있는 거 아니니까 맞아,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상황이 또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한 발짝 아니면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도에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요 걱정이 근데, 돼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뭐 괜찮으세요?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저주를 퍼부어 아 그리고 다혜님 외모가 별로 아니라고 하셨는데 되신다면 사진도 한번 보내주세요 김지우님 우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앨범 하나 만들어요. 김지윤님, 전 남자친구 SNS 프로필 사진이 저랑 찍은 사진이었는데 삭제를 하지 않아요. 전 남자친구가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이거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 헤어졌는데 왜 SNS 계속? 아니 이거 전 남자친구한테 근데 굳이 연락해가지고 이거 지워줘야 되네? 그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SNS 사진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헤어진 줄 알겠죠. 근데 그 사람 무슨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SNS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질척이는 걸 수도 있어요. 장화 신어야 되나요, 또? 네, 장화 신어서 질척거리니까 장화 신고 직접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야죠. 너 혹시 SNS 지금 안 해서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워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톡 사진이야. 톡 메인 사진. 톡 메인 사진. 프로필 사진. 막 옆에 상태 메시지 되게 막 심각해. 상태 메시지 이때 참 잔이. 좋았는데. 점점점. 잔이. 잔이 점점점 문표. 연락해서 이거 지워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돼요. 0294님. 소개팅 했던 분이랑 두 번째 데이트 때 밥 종류의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남자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여자들 밥 먹으면 거의 남기지 않아요? 어머, 말도 안 이러시길래 저는 아니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잘 먹는데요. 하면서 그럼. 공깃밥을 싹싹 비웠어요. 그럼.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그분과는 연락이 끊겼는데 저 내숭 좀 피울 걸 그랬나요? 참고로 그분은 삼형제의 둘째였어요. 아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분이죠 이게. 이 남성분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이 판타지를 깨주신 공이 구사님이 잘하신 겁니다. 그럼 뭐 세모이처럼 먹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제가 어떤 네. 그 실험을 봤습니다. 네네네. 네. 남자가 잘 먹는 모습을 소개팅 처음 만났는데 네. 남자가 잘 먹는 모습에 대해서 여자분이 느낀 감정이랑 네. 그리고 여자분이 되게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남자분이 느낀 감정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아, 많이 먹으면 싫어요? 호감도가 떨어져요. 와, 잘 먹으면 여자가 너무 잘 먹으면 첫 만남에 네 예쁘게 생기고 뭔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양호하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그 여자분이 양호라고 표현하셨어요? 양호 뭐, 막 아 예뻐 예쁜 사람이었어요. 예뻐. 머리도 길고 뭐 되게 전형적으로 그냥 여자 스타일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약간 좀 막 빨리 먹고 막 좀 급하게 먹었어요. 많이 먹기도 했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남자분들 세 분 중에 세 분 다 조금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은 잘 먹는 게 보기 좋았다. 남자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진짜? 이런 시선들이 있네요. 쫑님은 어때요? 저는 사실 먹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제가 네. 좀 잘 못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좀 야 많이 좀 먹어라 많이 좀 먹어라 그래서 좀 많이 먹는 사람 보면은 부러운 느낌? 근데 여자분이랑 소개팅했는데 와 정말 부럽게 잘 드시네요. 와 진짜 부럽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먹어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또 만나요. 최악인데. 지능적으로 욕하는 사람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괜찮은데. 잘 근데 먹어서. 아무튼 저는 이거는 그분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걸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별로입니다. 아니 근데 남자 삼형제잖아요. 박수희님이 새로운 시선. 혹시 이에 고춧가루 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첫 만남에 그래 보일 수 있죠. 아 되게 잘 먹어. 잘 먹는 건 문제가 아니라 웃었는데. 잘 먹은 후에 일어났던 일. 그것이 문제. 되게 수줍네요 이거. 내가 더 민망하다. 아유, 뭐 어쨌건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연락하지 마시고 잘된 겁니다. 그럴 수 있다네요. 근데 세진님이 보신 그러게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왔대네요. 네. 밍디님, 1년 동안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어요. 같은 학교라서 맨날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오빠가 저한테 먼저 인사해요. 그리고 방학한 다음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먼저 톡이 왔어요. 보고 싶다. 라고. 이 오빠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러는 걸까요? 그 오빠한테 고백하려는데 고백하고 차이면 좀 어색해질까요? 아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냈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보고 싶다 뒤에 점점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점점 진짜 보고 싫어하는데. 보고 싶다 점점 이게 있다라는 건 물음표 두 개보다는 낫네요. 보고 싶다? 물음표 느낌이 보고 싶다? 자기도 자기 마음에 놀란 거야. 보고 싶다. 느낌표 물음표 보고 싶다? 야, 이거 점점이면 이거 진짜 진지한 거예요. 이게 진지한 거니까 고백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시기 전에 먼저 좀 소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보고 싶어요? 나를 보고 싶은 그 의미가 뭐예요? 물어본다라거나 난 사실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보죠. 좋다. 보고 싶다? 그럼 보죠. 사무적이야. 물음표. 그럼 보죠. 그럼 보죠. 그럼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느낌표. 우선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고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선 그래요, 만나서 그래요. 식사라도 먼저 하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럽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본 게 참 오래됐네요, 전. 저도요. 왜지?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블루의 One Love. 이 곡은 이가영님 신청곡입니다. 블루의 One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와, 이 노래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10년 13년이 됐네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센세이션이었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많이 늙었다 우리. 김동현님. 오늘 옥달 언니들 왜 이렇게 웃겨요? 아, 지금 웃느라 너무 힘들어요. 저희 원래 좀 웃긴데. 괜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해도 웃긴 우리. 어쩔 수 없네요. 지정은님. 친구 영업 성공했는데 옥달 언니들 나오는 날이 제일 좋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옥달 두 분 참 재밌으니까. 자, 다음 사연 바로 또. 왜요, 왜요? 옥달 이거나 먹어라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예적이야. No. 기분 탓, 기분 탓. 아, 기분 탓? 오케이. 자, 울산에서 김경희님 사연 만나보죠. 반 정도 만나다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진 ex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권태기 무렵에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을 봐도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헤어진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꾸 구남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작년 봄에 연락을 했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요. 친한 친구 말이 이미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으니까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연락을 끊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남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왜 그런지 자꾸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생각이 나고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이런 제 자신이 싫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친구는 그렇게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솔직하게 다 말하고 털어버려. 다 털어내고 나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내서 구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근데 생각해볼게. 그렇게 대답하기를 한 달.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했죠.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연락을 달라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도 네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엇갈렸다 우리. 미안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뭘 물어본다며 연락을 하더니 그날 이후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제 SNS에 글도 남기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제 꿈이 아나운서거든요. 꼭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벌써 한 달째 계속 이러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괜히 저 혼자 김치국 마시고 상처받을까봐 한 달째 끙끙 앓고 있어요. 구남친의 심리는 과연 뭘까요?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스트 프렌드일까요? 저 너무 헷갈려서 힘들어요. 자, 구남친과 계속 엇갈리고 있는 사연입니다. 이 남자의 심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선은 고백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 친구한테.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아, 남자. 한 달째 지금 남자친구? 갑자기 뭐 옛날 얘기를 왜 해요? 뭐 할머니야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이해가 할머니 비하했어.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뭐 격려해주고 이게 이게 그리고 우선 이분이 지금 착해서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구나는 것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면 벌써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좀 마음이 열렸네. 그래서 자기는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나도 뭐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조금씩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막지 않네.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저는. 세진 씨는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확실히 다시 만나고 싶었으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씁쓸하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 구남친은요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이 헤어진 상태에서 연락을 하고 그 여자를 흔드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고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뭐 그랬었다라는 걸 그렇죠. 확인을 한 상태여서 지금 다시 또 이제 흔드는 것 자체가 남자한테는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자분이 고백을 한다면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뿐이지 관계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남성분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마음이 남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좀 흐르면 자연스럽게 고백을 할 거예요. 남자 쪽이. 그렇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만약에 고백하면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래. 난 그냥 친구인데 왜 자꾸 나 불편하게 이래 막 이러면 그럼 너무 상처받잖아요. 그럼 연락하지 말라고 이 녀석아. 그러니까 굉장히 순화했어요 이 녀석이. 임지원 씨가요. 옥달 진짜 화나셨어. 단호박. 근데 이건 진짜 단호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뭐랄까 너무 남들 눈엔 다 보이는 행동을 아름답게 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맞아요. 1347님 썸 타던 여자랑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딴 여자 생기면 또 안 되겠어. 이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현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네. 일리가 있어요. 이보미님. 네. 와 오늘따라 저랑 비슷한 사연이 왜 계속 오죠? 저도 애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왔었어요. 생각 많이 난다고.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수작이에요. 엉엉 제 눈에서 대신 눈물이 흐르는 기분이네요. 김혜주님, 평소 여지를 남기는 성격이신 남자분 같은데요. 그냥 끝까지 착한 이미지로 남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래요. 오늘 되게 우리 다 짝짝 맞네요. 쿵짝이 잘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죠. 이 마음 너무 이해하고 그럼. 지금 당장은 네. 예쁘게만 그리고 그 사람이 좋게로만 해석을 하고 싶을 텐데 그리우니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뭐 어떻게 해서 정리하고 연락 끊으세요 이런 게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상대방의 뭔가 마음을 평면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씁쓸하지만 진짜 그 남자분한테 이 여자분은 여기까지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1669님. 아이고 지지부진해라. 저는 그냥 대놓고 말할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러는지 다시 시작할 마음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마음이 궁금한 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니면은 연락 끊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마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나면 안 돼요. 전 남자친구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음이 우선 이 사람 행동 자체가 친구로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사연 보내주신 중 분들 중에 여지를 좀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다. 남자분이 옛날 얘기를 왜 하냐고. 난 이게 표현하셨는데. 자꾸 화가 나네요. 아 우리 예전에 나중에 조카한테 해요. 어디 갔었잖아. 되게 좋았었지. 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지. 오 난리였는데. 뭘. 뭐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쩜 저 어쩌 안물 그 점점 하나씩 다 보낼 거야. 한 글자당 어쩌라고 이렇게. 아유 친구로도 난 안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비교를 하게 된다. 아!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자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은 비교도 전 사람을 비교해. 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야, 걔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렇지. 나 좋은 사람을 오히려. 만났네.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뭐 갑자기 만약에 몇 년 만났는데 갑자기 네. 뭐 한 이틀 만에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거죠. 예,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강박을 갖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남기는 건 기억에 남아 있는 무언가를 추억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 시험 봐도 저기 비교하잖아요. 짝꿍이랑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좀 비교. 어느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와서 그 사람을 빨리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연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웃지 마요. 정정했잖아요. 나 울어야 되나? 오늘 우선 저는 처음부터 뭔가 그 들어주시는 분들과 뭔가 네. 되게 잘 통했어요. 오늘, 오늘 사연 보내주신 오늘 분들 짝짝 맞아.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 오 말이 너무 잘 마음이 맞아서 잘 맞았어. 기분이 좋았어요 굉장히. 세진 씨는요? 네, 김세원님께서요. 옥달 언니들 화끈해서 완전 좋아요.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아, 이 문자가 네. 이 오늘 이 라디오를 쫙 정리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 제 가슴을 뻥 뚫어 주네요. 뭔가 시원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래요. 우리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네네. 다. 네. 각자의 의견이 아닌 하나된 의견으로 그러니까, 똘똘 그러니까요. 뭉쳐서 하나가 그래. 됐던 이게 정답은 또 다 통한다니까요. 맞아. 그래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옥상 달빛에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듣겠습니다. 이 곡 어떤 곡이에요? 가끔은 그래도 괜찮은 곡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매월 말일이 되면 그 다음 달 말일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한마디로 한 달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오고 있다. 며칠 전에도 12월에 내가 보낸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다 보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1년 전에 쓴 것도 10년 전에 쓴 것도 아닌데 고작 한 달 어린 나에게로부터 받은 편지인데 마치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언니에게서 받은 것처럼 묘하게 위로가 되고 괜시리 눈물이 난다. 유난히도 많은 감정 변화를 겪으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찍은 것만 같았던 1월을 보내서 그런 걸까? 2월에도 한 달 어린 나에게 응원을 받으며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한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낙엽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박지훈의 봄눈이었습니다. 3555님 신청곡이었어요. 355님이 이제 어제 제가 신청한 곡이네요. 어제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오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듣고 계셨군요. 들어드렸어요. 반갑겠죠? 엄청나게? 내가 신청한 노래가 뭔가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싹 나오면 우와 내가 신청한 건데 이렇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김지연님, 한 달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니 대단하시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때 이런 생각으로 썼었지 하면서 생각도 날 것 같고 모아둔 걸 더 나중에 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쓴다는 게 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라는 뭐랄까 신기함도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여서 위로도 많이 받고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특별한 습관 재밌는 것 같아요. 일기랑도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1051님. 아까 1부 때 게임에서 만난 푸른밤 청취자예요. 사연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알려주셔서 저라는 걸 알았네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대화 중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푸른밤 들으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좋은 인연 만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재밌는 인연. 일상 속에서 만나는 푸른밤인 거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 신영 씨 라디오 나가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저 만나셔서 혹시 푸른밤 청취자예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가 포옹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요. 그 정도의 뭔가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라는 건 조건이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없을 때 저 푸른밤 청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우와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포옹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혹시나 또 저 만나면 슬쩍 푸른밤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원하시면 포옹해드리겠습니다. 싫으시면 악수로 대죠. 0601님 쫑디 푸른밤 들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독서실 아저씨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간식이랑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작은 선물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독서실 아저씨 짱짱 하셨습니다. 와, 독서실 아저씨 그분께서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또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이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공부하는 그 뭐랄까 무거운 마음을 이해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 힘 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래요. 위로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손혜미님, 올해 4학년 되는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병원 취업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의외로 나의 단점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기소개서는 선발의 중요한 항목인데 새벽에 몇 줄 끄적이다가 내일 아침에 읽으면 찢어버리고 싶겠죠. 글 좀 잘 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힘들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 단점 찾기. 이것도 힘든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쓸 나의 단점. 이거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점만 띡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쓴 후에 왜 그래서 단점인지도 표현을 해야 되고. 참 이게 나를 취업 때문에 뽑을 사람에게 나의 단점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쓰길 바라고요. 어떤 솔루션을 드리기에는 제가 손혜미님을 많이 잘 몰라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쓰세요라고 좀 길을 제시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머리 쉬시고 더 좋은 자기소개서, 마음에 드는 자기소개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희님. 총디, 저는 올해 고2 되는 실용음악 작곡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번에 작곡 선생님이 바뀌고 숙제가 엄청 많아졌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숙제를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 제가 음악을 숙제로 느끼기 시작했는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음악을 입시 아닌 음악 자체로만 즐길 수는 없을까요? 대학을 가야 고민이 해결될까요?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 주변에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요. 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은 건요. 숙제를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음학일 수 있어요. 그 음학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악을 배우는 것과 음악을 하는 것. 음악이 필요해요. 음악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음악을 놓치면 안 돼요. 중심은 음악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걸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가수와 연예인 그리고 무대를 서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뭔가 목적의식 없이 그냥 되게 음악을 그냥 습관처럼 하고 그게 일로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고 이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뭐랄까 스트레스 그리고 슬럼프를 이겨냈던 방법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루만이라도 좀 하는 거였어요. 지금 숙제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숙제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음악과 뭐 방향성이 같다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 숙제를 하면서 틈틈이 본인이 원하시는 음악을 좀 해나가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시에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음악만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 필요해요. 그런 공부의 시간, 숙제를 하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면서 뭐 잠을 줄이든 밥 먹는 시간을 줄이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음악을 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음악을 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오아시스의 Whatever. 이 곡은 이 세레님 신청곡이고요. 수란의 I Feel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먼지의 밀도 한 용국 그의 가방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다. 그가 평생 벌어온 것은 먼지였을 뿐 한낱 먼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의 운동화는 그렇게 낡아왔다. 그의 운동화 끝에 앉은 표본은 발톱과 근육을 잃은 지 오래였다. 기억이란 쓸모없는 것. 어떤 기억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먼지들도 나름대로 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는 가끔 가방에 귀를 기울인다. 텅 빈 중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세월은 여백에도 흐름을 부여하는 법. 밀리고 밀려와 닿은 곳에서야 귀는 예민하게 구름 쪽으로 뻗는다. 공개적으로 그는 구름을 호명해본다. 그러자 물방울 무늬 가득 밤이 와서 그에게 뿌리 내린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 벤치 위에 조용히 가방을 베고 몸을 눕힌다. 먼지로 가득 찬 가방이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 더 이상 기억을 못하게 될지라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정성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설사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 일이라면 언젠가는 나의 큰 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을 날도 올 겁니다. 오늘 끝곡 리오나 루이스의 Footprints in the Sand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You walked with me, footprints in the sand, and helped me understand where I'm going. You walked with me when I was all alone, with so much unknown.